잊었기에 그대만 보며 서 있는 걸요. 이 사랑 후엔 난 잘 모르겠어요. 아주 어린 아이가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 이 순간 따스히 안아줄래요. 따스히 안아줄